언제부턴가 불쑥 내 습관이 돼버린 너. 혹시나 이런 맘이 어쩌면 부담일까. 널 주저했어. 언제부턴가 점점 내 하루에 스며든 너. 아침을 언제부턴가 가끔 너와 마주칠 때마다 한참을 머뭇거린 어설픈 손인사마 오늘 밤도 후회로 찾아들고 작은 너